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엔 총회 제71차 회의에 참가한 이영호 조선민주주의민과국 외무상이 싱가포르, 부탄, 타이, 가이아나의 외무상들과 몽골 대외관계상, 앙골라 대외관계상, 캄보자 국무상 겸 외무 및 국제협조상, 수리아 내각 부수상 겸 외무 및 이주민상, 알제리 국무상 겸 외무 및 국제협조상, 우간다 외무성 국무상을 각각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 담화들에서는 쌍무관계를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국제무대에서의 지지협력 등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이 토의되었습니다. 이 밖에 리영호 외무상은 유엔 총회 의장, 유엔 인도주의 사업 담당 부사무총장, 유엔 개발계획 행정관, 유엔 인구기금 집행국장, 적십자 국제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만나 해당 기구들과 우리나라 사이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.